HUBS 쉿! 기숙도서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책을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책이 찾아왔다. 여러분의 귀속도서관입니다. 가을이 오면서 부쩍 선선해졌는데 컨디션은 모두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환절기라 그런지 비염 때문에 계속 재채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셔서 힘차게 2학기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오늘이 9월 19일이니까 이제 올해도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시간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마음에 살짝 조급하기까지 합니다. 귓속도서관을 듣고 계시는 순간만큼은 마음에 쌓인 부담과 걱정을 내려놓고 독서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9일 오늘의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어반콘의 펌핑업 클라우즈였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제작부 김소은 PD와 함께하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은 씨.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아나운싱 하시잖아요.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아, 아니요. 지금 심장도 엄청 떨리고 손에 땀도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상진 PD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하셨나 몰라요. 아유, 상진님은 25살이잖아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제는 How to make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인데 직역해보자면 친구를 사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담긴 책이죠. 소은 씨 영어 발음 너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라 관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특히나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확 넓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연애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로망이잖아요. 아우,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학우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인 것 같네요.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 연애 사업 잘 되어가고 계실까요? 저는 요즘 조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놀리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소은 씨, 이 책이 전 세계에서 6천만 부가 넘게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계발서가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책이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인간관계론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달까요? 그런가요? 그 단순하면서도 실천적인 내용,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알려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뉴홉클럽의 퍼미션 함께 듣고 오시죠. Sometimes we get confused. We never quite know what we want until the day we do. Cause we don't get to choose. You can't just run away from love when love comes chasing you. They say don't fall too hard or you'll just lose it all. They made these rules, they break them to the same as us. So we don't need permission for nothing. Touch like you wanna be touched, yeah. Kiss like you wanna be kissed, yeah. Alright, we don't need permission for nothing. Drink like you wanna be drunk, yeah. Feel like you wanna feel something. Oh, so we don't need. Sometimes we get confused. We never quite know what we want until the day we do. Cause we don't get to choose. You can't just run away from love when love comes chasing you. They say don't fall too hard or you'll just lose it all. They made these rules, they break them to the same as us. So we don't need permission for nothing. Touch like you wanna be touched, yeah. Kiss like you wanna be kissed, yeah. Clothes if we want to, we don't need no no. We can lose our minds if we want to, turn up the noise if we want to, wake up the neighbors driving crazy. So we don't need permission for nothing. Touch like you wanna be touched, yeah. Kiss like you wanna be kissed, yeah. Dale Carnegie가 말하는 친구를 사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네, 카네기는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쉽게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주는 누군가에게 당연히 끌리게 되겠네요. 예를 들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 그쵸. 인간관계론에는 칭찬하기, 비난하지 않기, 관심 가지기, 미소 짓기와 같은 행동 수칙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아,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소은 씨 말을 듣고 문득 드는 생각으로는 너무 뻔한 말 아닌가요? 칭찬하기, 비난하지 말기. 이게 과연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 조금 긴가민가 한데 굳이 책으로 쓰지 않아도 모두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책이 필요한 거죠. 아까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힘이 있는지 혹시 나연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책에 나온 일화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게이브 번덕의 더 원. The way you laugh with your mouth closed, the way you smile so your eyes glow, it's in the way you look at me so I can see just who I am inside. The way my heart doesn't listen, and so it just keeps wishing, wishing you were close to me so that its beat was synchronized with yours.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now.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You're my hero and my best friend, and girl, I swear you're a godsend. Lovely as a ray of sun, the very first one just as the day begins. So I got a round trip ticket, but I don't wanna take it. I only wanna take half and give the other half to somebody who won't waste it now.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now.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Girl, your hand in mine fit perfectly fine, and sway below our waist at the perfect height. Faithful and true to him and to you I will stay forever this way, becaus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for me. No sugar, I know. You're the one, you're... 어느 날 제이씨 우튼이라는 사람이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새로 산 양복에서 검은 물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매장 직원은 우튼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벌은 팔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님이 처음입니다. 다른 직원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검은 양복은 처음엔 다 물이 빠져요. 특히 그 가격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튼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직원들에게 욕을 할 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싸구려 옷을 산 사람이라고 직원들이 말하는 듯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결국 우트는 만족한 상태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점장의 대처 능력 덕분이었죠. 점장은 우튼의 얘기에 경청하고 직원들이 다시금 해명하기 시작하자 우튼의 편을 들어줍니다. 또 우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도 물어봤죠. 우튼은 그저 어떻게 해야 물빠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었어요. 점장은 우튼에게 양복을 일주일만 더 입어보라고 제안했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연상의 밤산책. 슬비 내린 밤이 거리에 날 따라 걷는 네가 있지. 아마 지금이 아니라면 난 말하지 못할지도 몰라. Oh my love. 두 손을 꼭 잡고 두 눈에 꼭 담고 말을 걸어 걷는다. 그래 또 나는 이 거리를 기억에 새긴다. 귀속 도서관의 티키타카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선 사례에서 만약 내가 점원이었다면 물 빠짐은 어쩔 수 없다고 사실을 말한다 때 우선 사과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한다 입니다. 토론 씨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그 MBTI 과몰입 같은데 제가 F거든요. 제가 F여서 그런지 점장이 했던 것처럼 일단 사과하고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점원들의 입장이 더 이해가 돼요. 어쨌든 양복엔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따지고 보면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손님의 불평은 나를 향한 게 아니어야죠.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양복의 값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이 빠져요 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너무 무안을 주지 않나요? 아니죠. 정말 양복 원단이 싸서 그렇다는 건 없는데 어떡해요. 저는 팩트만 말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감히 나를 거지 취급해?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진성스럽지 않나요? 오히려 부자들이 돈을 더 아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렴한 옷을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 책의 내용이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본과 관련해서라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직원들이 오튼의 얘기를 그저 들어주기라도 했다면 점장이 나서기 전에 잘 이야기 됐을 것 같아요. 뭐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해결책이 궁금했던 거니까요. 듣고 보니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되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경우였던 것 같네요. 결국에는 그 태도가 상대방을 민망하게 하거나 무안을 주거나 화나게 하거나 오해를 만들게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경청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변명이 튀어나오고 칭찬하면 서로 기분 좋은 거 아는데 괜히 민망하니까 칭찬을 못하겠고 그렇죠. 그래서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을 쓰게 된 거고 또 이 책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네요.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나요? 시간상 우튼의 이야기와 경청에 관한 행동 수칙밖에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책에는 훨씬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읽다 보면 나의 행동을 반성하기도 하고 앞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이 책은 카네기 리너십 코트라는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긴 일들을 모아놓은 저서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리더십 코스를 수료했다고 하니 관계에 대한 카네기의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 체감이 됩니다. 모두가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는 저서인데 TVN의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간관계론이 소개된 적도 있으니까 책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영상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귓속 도서관의 두 번째 이야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서는 PD의 25살 박상진, 기술의 늘 귀여운 임지연, 그리고 저 연애사업이 요즘 잘 되어가는 강나연, 저는 김소은이었습니다. 안녕!